우리 사랑을 놓아요. 차오르는 추억을 엉클어뜨려 모두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고개 저어 모르는 꿈이라 말하고 있네요. 남았는 줄 모를 마음이 나를 향해 힘껏 달려도 어느 끝 멈춰질 그 거리에 가슴에 담아지고 때더는 채울 자리 없이 넘쳐 흐르네요. 그대인지 모를 얼굴이 나를 향해 웃음 지어도 손 내밀 수도 없는 거리에 그때.